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를 추모하여 11월 28일과 29일 쿠바 공화국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습니다.